지독한 꿈이 아무쓸까 오히려 이게 현실일까 겁나 드리워진 그림자 적막한 고요함 기억을 밀어내 With you by your side 이제 무의미한 순간 your eyes 지친 날 보는 시선에 익숙해져야 해 익숙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도 이 모든 게 낯설게 깊은 호흡에 두려움만 나 아, 눈을 뜨기도 겁이는 아득한 울림 어디에 숨어 또 차가운 공기만 내보내 어제와 느낌이 달라 이젠 아무도 느껴지질 않아 홀로 외로운 이 밤 무뎌지는 사이 어둠은 더 짙어져 Without you by your side 그래도 아침이 올까 your eyes 이런 단식이 위험해 이겨내야 해